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아멘. 오늘부터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설교를 8번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복음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을 때에 뉴스를 듣고 이 천황이 항복을 하는 것을 들은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소식은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대한민국 백성들이 야 해방이다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굉장히 큰 비극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그랬겠죠. 이거하고 얼마나 비슷할런지는 모르지만 진짜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해관계에 의해서 복음이 복음이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죠. 이해관계. 내가 조선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다. 내가 동양인이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 하는 어떤 그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는 어떤 부분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좋은 소식인데 나하고 다른 입장, 이해관계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나쁜 소식이다 하는 것이라면 복음은 보편적인 복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복음이 보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어떤 모든 인간에게 복음은 복음인 것이죠.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은. 그런데 모든 인간에게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제가 이제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던지는 문제 제기입니다. 또 하나는 종종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가 일반 종교와 다른 점이 도대체 무엇인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 같습니다. 19세기의 루터란 목사인 CFW 월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는 바른 지식은 성경 전체를 바르게 이해하도록 해주는 영광스러운 빛이며 이 지식이 없다면 성경은 봉인된 책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봉인된 책이에요. 아무도 열 수 없도록 여기에 도장을 꽝 찍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책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읽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이 책을 읽질 못한다면 무슨 유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어요? 근데 율법과 복음을 구분할 수 없다면 성경을 읽어도 우리는 까막눈이라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 그러니까 복음을 내가 제대로 깨달았다고 얘기한다면 복음과 율법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본성하고 같이 움직이는 그 원리입니다. 내 본성, 내 본성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그렇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지 않는다면 복음은 절대로 납득할 수 없는 절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상한 이야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정체되거나 열심히 해도 성장하지 못하는 많은 경우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죠. 잘하고 싶어서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봉사도 하고 또 뭐 하나님이 꺼려하시는 것들은 피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죠. 그런데 이게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신앙 정말 야 훌륭하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뭔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진 것 같고 뭔가 더 하나님하고 친밀해진 것 같고 그렇죠? 근데 그걸 잘 못할 때가 분명히 우리는 있어요. 살다 보면 일주일 동안 기도 한 번도 못하고 말씀도 한 번도 못 보고 근데 그렇게 했을 때에는 또 우리의 신앙은 느낌은 확 가라앉아 버리죠.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 정도까지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 학이 나릅니다. 모든 것이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내 신앙이 느낌이 좋아지고 느낌이 나빠지는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대부분에게 경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열심이나 자기 느낌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어디에나 다 그런 느낌이 있죠. 아, 오늘 기분 좋은데? 아, 뭔가 오늘은 하루를 잘 산 것 같아. 충실하게 산 것 같아.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데? 그런 기분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일치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죽을 때 기분 좋게 죽어야 천국 가는 것입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게 죽으면은 이상하게 되나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 기분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느낌이나 자기 열심, 자기 경험에다가 신앙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집을 잘 지을 수 있을까요? 저도 이 율법과 복음의 구분을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고 깨닫지를 못했을 때 수없이 이런 반복을 경험하고 좌절을 했죠. 그러니까 열심히 결심을 해요. 내가 신앙 정말 잘 지키고 살아야 되겠다. 근데 또 넘어져요. 그러면 또 좌절을 해요. 그리고 또다시 결심해요. 그죠? 이런 반복일 뿐이죠. 반복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면 다행인데 그 반복에서 성장이 느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성장한다는 그런 어떤 증거들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식의 기독교라면 불교나 다른 종교들하고 무슨 차이가 그렇게 크겠습니까? 열심히 돌을 닦고 또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해야죠. 천국 가야 되니까. 율법과 복음을 혼동한 결과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혼동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비정상적인 기독교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주신 대로 자유를 주셨는데 주님께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어렵게 되죠. 율법과 복음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그래서 이것을 8번에 걸쳐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원고를 다 올릴 거예요. 인터넷에 우리 홈페이지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원고를 다 빼서 읽어도 보세요. 그리고 또 한 번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내 신앙이 아주 바르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우리가 몇 년 했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몇 년도 중요해요. 근데 잘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뭐 두 부류만이 아니라 또 딴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두 부류인데 첫 번째는 율법주의적이고 의지가 강한 소수의 핵심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의지도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요, 어떤 조직이나 어떤 그룹에서 좀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 리더십을 가지고 하게 되려면 그 의지가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다고 해놓고 못하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지가 강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의지가 강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뭘 한다. 내가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한다. 그러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한다. 봉사를 한다. 그러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또 한 부류는 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좌절하는 다수의 주변부 사람들이에요. 아, 나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러면 여러분, 이 두 부류가 이 두 부류에 모두가 속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두 부류가 일반적으로 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둘 다 자기 하기 나름에 달려있다는 자기의 하는 것에 따라서 신앙을 정의하고 있다면 여기에는 둘 다 문제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참된 복음의 기쁨이 없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 반대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안 돼? 그러면 뭐가 계속 찾아오겠어요? 좌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이 없고 좌절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되니까 내 속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 같은 것들은 뭐 이상한 얘기죠. 성경에서만 보는 얘기지 내가 경험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과 복음의 혼동이 가져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무지,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종교생활이 되기가 참 쉽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지와 신앙은 어떻게 다릅니까? 의지와 신앙. 많은 경우에 신앙은 의지로 둔갑한다는 사실 아세요? 내가 한다 그러면 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새벽 기도를 앞으로 5년 동안 하리라. 그럼 5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해요. 근데 의지가 센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를 들어 제자 훈련이 있는 교회,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 같으면 내가 제자 훈련을 내가 한다 그러면 합니다. 숙제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신앙일 수 있는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제자 훈련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자 훈련을 굉장히 잘한다고 하는 그 대표적인 교회에서 제자 훈련 단계를 끝내고 사역자 훈련 단계를 끝내고 다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교회에서 리더로서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자격으로 보자면. 그런데 나중에 실토를 하더래요. 나 예수 안 믿는다고. 그냥 열심히 했다고. 책 읽으라는 거 다 읽고 독후감 쓰라는 거 다 쓰고 새벽기도 나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면 해요. 의지가 강하신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정말로. 하면 한다. 근데 그것은 신앙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둘 다 하나님의 계시예요. 율법은 나쁘고 복음은 좋다. 그렇게 이해하는 건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로마서 7장에서 바울사도는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신령한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율법과 복음은 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율법도 하나님이 주셨고 복음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말하죠. 특별 계시.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말씀인데 당신을 보여주시는. 근데 여기는 율법과 복음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두 가지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근데 율법을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 또 십계명으로 대표되죠. 그것만이 율법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긴 하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율법을 설명하셨나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내용을 전체를 요약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을 구별하려고 하면 가장 기초적인 구분은 제가 표로 여러분들에게 거기 그 아웃라인에 써드린 그것이 있죠. 율법은 이렇게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말해요. 복음은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했다 그러므로 너는 살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명령이 율법의 특징이라면 약속과 격려가 복음의 특징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예요. 너희는 거룩해져라 이렇게 요구해요. 모든 것이 내게 달려있다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달려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너에게 절반 너에게 하나님 그리스도께 절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 모든 너의 운명과 모든 게 그리스도께 달려 있다 그래요. 율법은 모든 게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명령 주셨고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축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가 내 행위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보면 율법은 우리가 행해야 할 내용을 가르쳐주고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내용을 줘요? 믿어야 할 내용을 주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율법은 조건적인 성격이에요. 영어로 표현을 하면은 if then 만일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렇게 줄 거야 이런 구조예요. 율법은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 거야. 네가 공부를 잘하면 너에게 상을 줄 거야. 이거는 율법의 구조입니다. 율법의 구조예요. 그럼 복음은 어떻게 얘기를 하죠? Because therefore 네가 이렇게 그러니까 네가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에게 이렇게 해줄 거야 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건적이라는 것이죠. 조건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하고 아주 잘 맞아요. 우린 천성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율법적이에요. 어린애들 기를 때 보면은 부모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죠.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 거야. 이거를 안 들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상과 벌은 이 세상의 규칙입니다. 그렇죠. 잘한 사람에게는 대통령이 상도 주고 또 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것이 나라가 서는 그 율이죠. 그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하고 잘 맞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본성하고 잘 맞으니까 그렇습니다. 조건 논리죠. 그래서 이 세상의 관습이나 체계가 이런 윤리적인 기준 위에 세워져 있어서 성과에 따른 보수 당연한 것이죠.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아니 저 사람은 우리 회사에 더 큰 이익을 냈는데 왜 월급을 더 줍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질문 아니에요. 자기가 대답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기여를 많이 했으니 상을 줘야죠.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이것이. 그런데 복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율법은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하고 거슬려요. 싫어요. 그게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누군지 아세요? 탕자의 형이 말한 거예요. 나는 아버지 앞에서 이만큼 했으면 나한테 이만큼이 와야 되고 저놈한테는 송아지, 금가락지, 옷, 신발 아니죠. 이거는 우리 본성을 거스르는 얘기라고요. 근데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은혜로워요. 율법은 엄밀하다면 아주 따지는 거죠. 복음은 은혜로워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대신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요구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다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습니다. 라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내 안에 원인이 없는데 내 안에 일어난 어떤 일이에요. 나는 그거를 받을 일을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게 나한테 일어났고 내 거가 됐어요. 이렇게 볼 때 구약 성경은 율법이고 신약 성경은 복음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죠. 구약 성경 안에도 율법과 복음이 다 있고 신약 성경 안에도 율법과 복음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창세기 1장 2장에서 1장에서는 창조하셨고 2장에서 사람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선악과 먹지 마라. 이건 뭐예요? 복음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이에요. 명령이에요.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율법이에요. 이건 명백히 율법이에요. 먹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먹은 이 아담을 죽이셨나요, 바로?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신 건가 하면 3장 15절에 이거 뱀에게 하신 말씀인데 뱀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한다 그랬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상한다는 그 표현은 아주 깨 부순다, 으깬다 그런 표현이에요. 상한다, 그냥 다친다가 아니에요. 아주 박살을 낸다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뱀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문다 그랬죠. 그것은 발꿈치를 문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이고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는 것은 예수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얘기를 한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으로 계시가 됐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먹은 여자에게 혹은 함께 먹은 남자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자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제 이 길이 하나 있어. 머리에 땀이 흐르고 너희들이 흙을 열심히 파고 열심히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면은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이거는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뱀의 머리를 깨부수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내가 보낸 여자의 후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복음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까? 자, 이렇게 해라. 없어요. 이렇게 해라가 없어요. 할 게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될 그분을 바라보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들이 할 거는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 뭐예요? 또 하나의 율법이에요. 그거는 또 하나의 율법이 돼요.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선명하게 구별이 되는 것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십계라는 영화 여러분 다 보죠. 뭐 십계만이 아니라 뭐 출애굽기 다 있느니 출애굽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출애굽은 구원의 사건이죠.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그냥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 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을 보세요. 신약성경에는 그럼 복음만 있어요? 천만에. 신약성경에도 보면 얼마나 많아요. 산제물로 너희 자신을 드려라. 기도해라. 사랑해라. 용납해라.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뭐예요? 복음이에요? 율법이에요, 이거는. 율법이에요. 그러면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율법만 있으면 우리는 질식해요. 성경에 있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마태복음 5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해석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보훈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5장 48절을 한번 보면 이게 율법이에요. 주님이 산상보훈을 쭉 말씀하시고 나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같이 한번 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대충 온전하라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누구처럼 온전해라. 그냥 우리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온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해라. 퍼펙터라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해요.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완벽한 것을 요구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이런 걸 모를 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철저히 지키려고 그랬나 하면은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킬까? 그래서 안식일 규정 하나만 가지고도 수십 가지의 명령을 가졌어요. 그들은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일하지 말라. 어디까지가 일하지 않는 것인가? 한 발자국을 뛰는 것이 일하는 것인가?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준을 정했죠. 1km, 우리식으로 말하면 1km 조금 안 되는 거리인데 1km 이상을 걸어가면 그것은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에 유대인들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사실은 우리 잘 모르는데 유대인들이 모여 살아요. 주로 어디나 모여 사는데 거기엔 회당이 있죠. 그러면 회당 주변에 모여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당을 갈 때 안식일이잖아요. 그날 운전을 하면 이게 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km 안에 살아야 걸어서 갈 수 있고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진짜 웃긴 건 다 멀리서 와가지고 차를 회당 옆에다가 안 대놓고 회당에서 적당한 거리에 대놓고 거기서 걸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위선자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지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안식교를 보시면 잘 알아요. 안식교에서는 생선이나 뭐 이런 못 먹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다 안 먹냐? 먹어요. 제가 안식교 믿는 분들이 다 100%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먹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안 먹습니다. 위선이죠,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엄격한 율법주의 하에서는 숨이 막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그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에 가두어 놓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런 율법주의를 신앙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게 되면 복음과 율법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저는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제 모교회가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성도교회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어렸을 때 정말 우리는 장로님들을 피해서 살았습니다. 장로님들한테 걸리면 다 혼밖에 날게 하는 짓이 항상 거슬리는 짓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회에서 잠실에도 공을 차다가 교회 마당에서 뭐 우리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았어요. 주일날은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고 그럼 그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습니까? 중고등부 시간 다 참석해도 시간 남아요. 그럼 뭐 뭘 하겠어요? 기도하겠어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공차다가 장로님 떴다 그러면 우린 망보는 애가 있어요. 떴다 비행기 그러면 장로님이 뜨신 거예요. 그럼 얼른 공을 찾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당에. 그죠? 참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주일날 그 교회 앞에 가서 뭘 사 먹으려고 그러면은 항상 이렇게 마치 무슨 죄 짓는 심정으로 불편한 마음으로 그 이렇게 병면하여 먹어야 됐죠. 그 문 쪽을 바라보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그러면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가? 또 잘못하면 비껴나가는 자유함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만 우리가 우리의 다른 어린 세대들에게도 말씀을 바르게 줄 수 있고 신앙을 오해하지 않도록 줄 수가 있는 것이겠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율법 규정들을 너무나 세세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많이 만들어가지고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율법을 정말 잘 지키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잘 지키려고 하는데 실패하면 잘 지키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실패죠. 잘 지키려고 해도 실패했다. 자, 로마서 10장을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을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지식이 없는 열심이었다. 지식이 없는 열심은 참 용감하고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열심이 아닙니다. 3절에 그 지식 없음이 어떤 것을 얘기하나 하면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를 혼동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복음이고요. 자기 의는 율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건 제가 좀 설명해야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고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다가 복음을 발로 걷어찼다는 얘기예요. 이 뜻을 우리가 오늘 제대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산상보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엄청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아무도 그들의 발뒤꿈치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이 그들보다 너희의 의가 나아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바리새인보다 더 할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러면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그 오해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과 요구를 외면적인 삶에 적용한 거예요. 행동에 적용한, 행위에 적용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마음이 부패해 있는데 어떻게 행동가지를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겠냐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 두 가지 면에서 이 율법을 적용을 했어요. 하나는 사법적인, 그러니까 삶의 영역에서 이 율법을 적용해야 되고 또 하나는 영적인 적용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법적인 영역에서, 그러니까 우리 집 물건을 누가 훔쳐갔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율법을 적용하는 일에 익숙했지만 사실은 영적인 적용, 마음을 주목하지 못했어요. 마음의 작용.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아니할지라도 억지로라도 그들은 했어요. 그것도 훌륭하다 하면 훌륭하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퍼펙트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한 것만 해도 인간사회에서는 그 공을 치하해 줘야 됩니다. 인간사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어디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완전함이에요. 그럼 완전함에 우리는 하나도 이르지를 못해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의 의가. 정직하게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만족에 이를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다. 밤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 규정 20가지, 30가지 아는 바 그것에 하나도 저촉되지 않았다. 그러면 진짜 자기만족이 있고 진짜 기쁨이 오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여 주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올까? 제가 볼 때 조금만 정직해도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동으로는 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한 거라고. 살인은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미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운 걸 내가 그 사람에게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눈치를 하나도 못 채게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완벽하게 우리 얼굴색을 막 사랑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렇지만 미워하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런 일이 우리한테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도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무슨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으시겠지만은 목사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사랑 많은 기준으로 목사가 됩니까? 아닙니다. 그럼 목사가 되니까 사랑이 막 생길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저는 정말 수년을 주님 정말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 씨름을 해야 했습니다. 주님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저렇게 하더라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제가 지금 좀 웃으면서 하지만 심각했습니다. 미워하면서 목회를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친구들 만나서 물어보면 다 그래요. 자기들이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를 목회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천만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궁극적인 요구가 하나님의 완전함이라면 율법은 이런 결론 정도는 내릴 수 있어야죠. 율법은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구나. 아무도 지킬 수 없는데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겠어요, 이게? 이건 아니구나. 이 정도 결론은 얻어야죠. 그러면 이게 너무 높고 완전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은 나를 개선하라고, 나를 좀 훌륭한 사람 되라고 만든 것도 아닙니다. 율법으로 훌륭한 사람이 안 됩니다. 위선자는 됩니다. 그러나 훌륭한 사람은 안 됩니다. 훌륭한 사람은 마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일은 벌 받을 게 두려워서 어떤 일을 못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율법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는 게 뭘까요? 왜 주어졌을까요? 율법은 인간에게 너 자신을 알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 자신의 실체를 보여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그러니까 거울이 필요, 거울 집에 없는 분 한 번도 없죠? 거울 다 있어요. 집에만 있겠어요? 가방 안에도 있을 거예요. 거울을 보고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보여주기 때문에. 밥 먹고 고춧가루가 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보여주는 거울이 필요해요, 우리는. 근데 우리의 영혼을 보여주는 거울이 있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 거울은 창고에다가 집어넣어 놓겠죠? 왜냐하면 아무리 화장을 해도 내 영혼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니까 보면은 유쾌하지 않거든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정직한 우리의 내면의 영혼을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율법이 없이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를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율법조차도 우리는 안 봐요. 왜냐하면 내 흉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뭔가 하면 고난이에요. 고난이 오면 사람이 정직해져요. 조금. 고난이 오면 사람이 자기의 내면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교양과 지식과 체면과 화장과 심지어 성형으로 우리를 고친다 해도 가꾼다 해도 율법은 우리의 실상을 어김없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시는 말씀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바울사도가 영감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한 이 말씀은 어떤 시대의 특정인들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실상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아 이거는 어떤 사람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전도할 때만 쓰는 말씀이구나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내면이 그런 상태라는 것을 율법에 비추어서 바울사도가 설명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구나,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신다면 여러분은 율법을 아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율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첫째 계시로서 우리의 실패와 절망과 우리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두 번째 계시로 주어진 복음은 그 율법의 기초에서 우리를 이제 우리에게 살 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이는 복음이 복음일 수가 없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은 믿부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복음이에요. 근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렇게 말하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이 율법이 있어야 믿부다 이 말이요 이 복음,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없으면 복음이 왜 복음이겠어요? 아무 의미도 없는 이야기일 뿐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함은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성취해 주신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완전한 자유 속에서 사귐의 관계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완전한 의로움이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자기 만족에 이르도록 자기 의를 쌓도록 허락하지를 않아요. 율법을 제대로 보면 그 율법은 우리의 자기 의를 산산조각내요. 나 의롭다, 나 괜찮다 하는 거 율법은 그것을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존심, 자신감, 자기 의에 갈갈이 상처를 내고 찢어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처절하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고서는 십자가 앞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가 왜 필요해요? 나 괜찮은 사람인데.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나 이만하면 괜찮은데. 멀쩡히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율법은 너 멀쩡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네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만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율법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이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왜 무서워요 하나님이? 난 죄인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그 의를 얻어야 되는데 두려워서 뭐 머리를 벽에 부딪히기도 여러 번 하고 그냥 무릎으로 성당을 기어 올라가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의를 얻어보려고 정직하게 성경을 율법을 보니까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던 루터가 어느 날 로마서 1장을 보면서 로마서 3장 20절에 부딪혔어요. 로마서 3장 20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은 루터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21절이에요. 21절에 우리말에는 이제는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원래 그리스 헬라어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게 복음이에요. 율법하고 상관없이 율법으로는 내가 행해야만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데 거기는 길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의로움 완전함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하고 상관없이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주어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마틴 루터는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그의 삶이 뭐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것을 글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글들은 1517년에 중세의 역사가 천년 동안 오는 동안에 그렇게 굳어지고 그렇게 복음을 다 갈기갈기 찢어내고 율법주의화된 교회를 그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그의 이 깨달음과 그가 쓴 글들에 의해서 이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내는 결과를 가져온 거죠. 한 사람의 깨달음이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왜? 율법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루터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루터는 처음으로 자유를 얻었고 누렸습니다. 그 자유는 하나님처럼 내가 완전해지지 않으면 나는 저주를 받을 인생이라는 이 율법의 이 짓눌림 속에 살아가다가 그는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자유,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려고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드디어 알았습니다. 율법하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이 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가져가셨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써 그 완전히 순종하신 게 뭐예요? 주님은 사람을 미워하신 적도 없고요. 음욕을 품으신 적도 없고요. 주님은 죄를 생각하신 적도 없습니다. 율법을 행위로서가 아니라 완벽하게 그 마음과 정신으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얻어야 할 의를,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이 대신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얻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요구나 명령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이루셨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뭘 이루셨다는 거예요? 너에게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1%의 남김도 없이 내가 그들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는 뭡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전적으로 내가 한 일 위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위에 근거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입니다. 기독이 뭐야? 기독이 한자어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교. 왜 그리스도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위에 내가 내 전 존재가 있는 것이에요. 내 영원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하신 일 위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내가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는 내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더 큰 사랑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받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그리스도 위에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찬송가 가운데에도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그 찬송 보면 그 5절 가사는 조금 율법주의적입니다. 근데 본래 영어 가사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말 가사가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하면 주의 사랑을 더 많이 받겠네. 여러분, 우리는 내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기도와 말씀과 이런 은혜의 수단, 교제와 말씀 은혜의 수단들은 내가 그 은혜를 더 누리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 사랑을 더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느끼질 못하는 게 문제죠. 그 사랑을 느끼고 누리는 것은 은혜의 수단들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그 사랑을,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위에 있는 거지 내가 열심히 하기만 하면 하나님 사랑을 더 받아낸다,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 위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못하고 일주일 동안 엉망으로 살았다 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에 나아올 때 오늘은 면목이 없어서 내가 다음 주에 좀 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야 되겠다, 이런 식의 생각이 율법주의인데요. 내가 잘 못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요. 무슨 자격으로 나왔나?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령 목사가 물어보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 그렇게 제가 안 물어보지만 몰라요 또.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나의 의는 휴지 조각 같고 걸레 조각 같은 것이지만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의를 힘입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했으니까 오늘은 내가 일주일 잘 살았으니까 내가 오늘은 내 의로 한번 나가보자.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는 사람 치고 은혜 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사람은 결국 자기 의의를 쌓아서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않는 자리에 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위선자들의 자리에 가는 것일 뿐이고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서는 우리의 의의는 더러운 걸레 조각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들의 기초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신앙생활의 팁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자는 성공을 통해서보다 실패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너무 신앙생활을 잘해, 아무리 봐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우리 교회에서 1등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을 잘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하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죠. 사람과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를 통해서 많이 성장합니다. 뭔가 하면 맨날 일부러 이렇게 막 그렇게 잘못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사람만이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실수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했어요. 근데도 내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 그 뭐가 있어요. 안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네? 너 기도 열심히 하니까 네 마음이 그냥 하는 대로 족족 그냥 다 응답되고 다 그렇지. 그게 아니고요. 바울이 그랬듯이 세 번이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거절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는 그때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막으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나. 이런 답답한 가운데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의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나가서 나는 너 같은 이방인에게는 줄 게 아무것도 없어. 그 천대를 받으면서도 그래도 주여 강아지라도 그 개도 떨어지는 부스레기라도 먹을 판인데 부스레기도 주십시오. 이런 왜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란 말이에요. 너무 당당해요. 너무 떳떳하고요. 너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길러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날 대신해서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내 삶을 주님께 더 드리고 싶고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더 주님 사랑하게 되고 자기 잘난 것으로 상 받으면은 자기만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만 나는 부족한데도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상 주시는 걸 알면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면은요 영적인 모범생이 되어갈수록 신앙에서 멀어질 수가 있어요. 이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예수님이 날 위해서 날 대신해서 행하신 일을 알고 그것을 점점 더 신뢰하는 가운데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를 얻기 위해서 율법이 하라고 요구하는 그 이룰 수 없는 요구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셔야 합니다. 나는 제가 율법의 또 다른 기능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나중에. 근데 율법이 선언하는 여러분의 실패와 절망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율법의 기준을 여러분에게 맞춰서 이렇게 떨어뜨릴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참 그 고백의 기도를 하죠.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하죠. 그것을 어떤 분들은 신학적으로 이건 틀렸다. 죄를 지을 때만 해야지 왜 죄를 안 지은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쓴 걸 봤어요. 제가 어느 목사님이 참 이분은 참 대단하시다. 안 짓고도 사는구나. 우리는 그때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뭔가 하면 주님 저는 이것밖에 못했어요. 저는 정말 너무나 예배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걸 붙잡고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그걸 하는 시간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씀하여 주신 것과 같이 이 율법의 요구들로부터 루터가 해방되지 못하고 그냥 힘들어했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하나님 사랑 더 받고 덜 받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좀 자유해지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실패와 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은요 여러분을 아무리 뚫어지게 본다고 해도 신앙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세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실패 속에서 그분에게 나아가세요. 그분에게 나아가세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내 머리와 내 가슴에 그 은혜가 절절히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또 구하면서 참된 쉼과 자유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렇게 자유,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 거기서 루터가 해방을 맛보았던 것처럼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를 받으시는 그리스도 앞에 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로 도무지 어떤 방법으로도 저희의 죄를 씻어낼 길이 없고 해결할 길이 없는 인간들인데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저희가 누구인지를 더 선명하게 보게 하여 주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저희를 질식하고 힘들고 견딜 수 없도록 만드시는 그 자리까지 저희를 데리고 가셔서 결국 율법 외에 율법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저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저희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복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은혜를 살면서 더 많이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받은 은혜가 이만큼 큰 줄 알았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더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 가운데 저희의 교회 가운데에 정말 위선으로 율법주의에 묶여 불쌍한 위선자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더 은혜를 받으며 더 그 은혜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의 부족함, 허물, 연약함, 넘어짐, 실패, 좌절, 아픔, 낙심 이 모든 연약함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용납하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로우시듯이 저희가 그렇게 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8장 같이